91년 12월 16일 난 대구에서 태어나 겨울과 친구인 것 많고 조용했던 아이 가끔씩 기분이 좋으면 혼자 정처 없이 걷고 웃던 싱글이 때로는 찡그린 얼굴 가득한 침묵이 날 노예밖에 만들지만 뭘 알아 니들이 기죽지 않고 언제나 날 바로 세워 일으킨 삶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깃들지 외로울 땐 혼자 불러보던 노래 무대에 올라서 두 팔을 크게 벌려보내 상상 속에 나는 너무 멋진 쇼의 주인공 뭐 어때 혼자 공생하는 것뿐인걸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진실의 나무 그게 뭔지 상관없어 그때 나는 원래 이야기란 것이 돌아보면 항상 이래 내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나의 미래 외로운 밤이면 난 언제나 하늘을 봐 12월 16일 난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아마도 이쯤이 내 삶의 분기점 그래 내가 붙인 이름이 크고 넓게 생각하는 힘 기르기 처음 와서 내가 뱉은 말은 너무 춥다 혹시 내 앞날이 이 새벽같이 어두울까 서울역에서 먹은 내 생일 국밥 서글픈 생각 다음이 사라졌지 금방 정신없이 돌아갔던 나의 학교 생활 지치기만 했어 이런 날 놔줘 제발 어쩌면 내가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욕심 뭐라도 내 걸 찾겠다며 피운 쾌란 고집 그래도 시간 낭비는 아니었어 난 말이야 그때가 아니었음 절대 너를 못 만나 힘들고 외로웠던 내게 줬던 너의 믿음 그건 홍대에서 신촌까지 깔아놓은 힙합 리듬 외로운 밤이면 난 언제나 하늘을 봐 2004년 12월 그리고 16일 잊혀졌던 기억들 드디어 침묵이 깨지는 소리 빅투리 내 안에 신들린 rhyme과 나를 감싼 이 빅투리 내가 지키니 믿음이 날 계속해 끄니 시작부터 이끌린 힙합은 내 인생의 느낌이 물어봐 말해봐 넌 대체 뭐가 다른데 이것 봐 있지만 난 마르지 않는 팬 입안에 남긴 것은 오직 하나 나를 봐 힙합에 담긴 것을 따라 뭐가 다를까 좀 더 윤택한 삶과 돈을 쫓아가는 것 남보다 더 빈족하게 열매 따는 것 돈보다는 삶을 때론 삶보다는 나를 답보다도 많은 알 수 없는 문제만을 쫓아다니면서 알게 된 난 균형 속의 균형 균열 속의 균열 그건 분명한 내 운명 모두 기억해 랩을 뱉는 내 눈빛을 잊지 마 입술에 닿은 my quiet kiss 언젠간 역사의 기억에 자리 잡겠지 불멸을 꿈꾸며 남았던 마지막 MC 외로운 밤이면 난 언제나